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내 삶이 꽃피운 것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윤 작사, 옴하진 작곡인 가요 내 삶이 꽃피운 곳은 주체 70, 1981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우리 민 모두에게 참된 삶의 권리와 행복을 안겨주는 위대하고도 은혜로운 품, 어머니 당에 대한 우리 민들의 사상 감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가사에서는 보람찬 삶이 시작되고 꽃피운 것도 인생에 참된 권리와 행복을 안겨주고 지켜주는 것도 오직 하나 당의 품이라는 것을 힘있게 노래하면서 당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맡기고 영원히 충종 다해갈 우리 민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높은 시적 형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뜻깊은 내용은 은근하고 다정다감하면서도 희망에 찬 고상한 선율로 정서깊게 형상되었습니다. 가요는 세계의 악단을 가진 악절로 이루어졌으며 선율은 순탄한 리듬을 타고 흐르면서 매우 따뜻하고 친근하게 울립니다. 선율은 또한 높은 음고에서 정서적 악량을 가져오면서 자랑차게 흐르다가 손율의 반복으로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노래의 기본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당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민의 충종의 한마음을 아름답고 고상하며 정서깊게 형상한 것으로 해서 오늘도 인민들의 사랑 속에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보람찬 내 삶이 시작된 것은 고향지 다음 순서로 노래 별 보러 가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박미송 작사, 리종호 작곡인 가요 별보로 가자는 주체 79, 1990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 별보로 가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민족의 향도성,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따르는 남녀기민들의 뜨거운 규모애정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간결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흐르는 경쾌한 손율은 가사의 동심적인 특성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가요 별보러 가자는 심오한 내용과 형식의 평이성으로 아주 누구나 즐겨 부르는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통일의 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송철 작사, 송동춘, 황병기 작곡인 통일의 길은 주체 79, 199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통일의 길은 북과 남이 단결하여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반드시 이룩하려는 우리 민의 통일 의지를 반영한 서정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교리가 겪고 있는 분열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북과 남의 전체 조선민족이 단결하여 온갖 반통일 세력을 물리치고 통일의 길을 높여 나갈 것을 절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며 조선민족은 자기 힘으로 조국 통일을 일으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소박하고 통속적이면서도 의지적인 시적 형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주체 79, 1990년 평양에서 역사적인 90성년 통일음악회가 진행되던 기간에 북과 남의 음악단 단장들이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 의지를 담아 공동 작곡한 의의 깊은 통일가요입니다. 우리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